누가 많이 머릿속에 시식을 줄 테니 달콤한 음색과 외모 모두는 그대만의 히로 나의 님 Mr. Hardy네 밤새 구름이를 달려보자 홀라타 Oh my god I'm so hot 난 좋아 이 점은 다 태워볼란다 hey! 황홀한 밤을 원해요 hey! 간절히 너를 원해요 hey! 들리니 내 심장이 두근거리면 blah blah blah 이 밤은 너무 길어서 down 외로운 사람 모두 내게로 와 하지만 지금 그대가 소리를 보시면 무엇이